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 혁명 용도에 초짝을 새기신 56돌세 점에서 베이루 조선친선문화협회가 1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선의 선군절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한편 선군절의 점에서 러시아의 인터넷 통신 예로페이 대회가 최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선군 혁명업적을 전했습니다.